런던 최초, 런던 최고, 런던 유일의 팟캐스트 런던 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따끈따끈한 런던 소식. 런던 포커스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 월요일 2년여 동안 진행되어 온 하이드파크의 도로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2001년 시작되어 무려 14년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어 온 공사로 인해 하이드파크 인근 상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런던 서부 스프링뱅크 공원에서 끔찍하게 훼손된 고양이의 시체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양이는 가죽 일부가 벗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런던 동물 애호회는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런던 서부의 구모카 주립공원이 등산객들에게 주차료를 부과합니다. 1일 주차료는 5달러 25센트에서 14달러 50센트 사이이고 주차 횟수는 겨울 85달러, 여름 175달러로 각각 책정됐습니다. 열렬 행사인 립 페스티벌이 런던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립니다. 매년 2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립 페스티벌은 목요일부터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5일간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됩니다. 캐나다 간판 커피 프랜차이즈 팀 홀튼스가 필리핀에 진출합니다. 팀 홀튼스 측은 공격적으로 해외 매장 확장에 나설 것이며 팀 빅과 아이스캡 등 인기 상품을 앞세워 세계인들의 입맛을 공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CBO는 26일부터 소비자들이 맥주와 와인 등을 온라인으로 주문해 가까운 매장에서 픽업하거나 집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단 50달러치 이상 구입해야 하고 배달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H마트 스틸스점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신규 매장은 스틸스 에비뉴 웨스트와 베더스트 교차점 인근 플라자에 자리하고 있으며 매장 앞 뒤쪽에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매일 24시간 운영한다고 합니다. 런던 포커스 9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너스입니다. 예, 저는 보노입니다. 저희가 녹음 바로 직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담한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참담? 네, 저희 사는 이 런던에 이 한국에서 개고기 먹는 이 문화를 규탄하는 이런 시위가 캐나다의 동물 애호가 아마 단체이겠죠? 거기서 네. 그 다운타운에서 모여서 시위겠죠? 네. 뭐. 공원에서 한 거니까요. 예. 집회도 갔고, 이게 요즘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예 하루 딱 날을 정해서, 이 같은 이 한국의 개고기 먹는 문화를 규탄하는 이런 그런 집회들이 너무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굉장히 뜻밖이에요. 여기 런던에서 그런 포스터를 발견했다는 게. 네. 제가 그때 저희 딸이랑 네. 식구 다 같이 포켓몬 게임, 포켓몬 고를 하느라고 집 주변에 포켓스탑이 있어요. 예. 거기 가면 아이템이 나오는데 예. 신나게 가서 하고 오는 길에 전봇대에 이렇게 코리언 딱 그 글자가 유난히 잘 띄는 거예요. 그래서 예. 딱 가서 무슨 이렇게 그 강아지 사진이랑 같이 그렇게 딱 있길래 가서 봤더니 예. 그 시위한다고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저희 딸은 그런 걸 처음 봐서 엄청 좀 여기서 태어난 2세들은 완전 뭐 사고 방식이 이 나라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부모의 모국에서 네. 이제 이런 문화가 있다는 사실 네. 처음 알게 되면 사실 그게 저는 그래서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니고 그냥 각 나라마다 문화다. 네. 그리고 뭐 한국에서 그렇게 아예 대놓고 먹지는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좀 약간 충격을 받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딱 한 가지 좀 이제 이 문제에서 긍정적인 면을 굳이 하나 찾아보자면 네. 이 대한민국의 복날이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정말 뭐 그런 날이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이번 기회에 한국 식당들에서 삼계탕을 볼 때 한번 대대적으로 했었으면. 전 세계 동물 애호가들이 우리나라의 복날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는 이 뭐 한민족만의 복날이 그 1년에 딱 어떻게 보면 뭐, 네. 한국인들은 딱 그날 딱 여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그런 날이 있구나 라는 거를 뭐 다 전 세계가 알아버렸으니 뭐 그 사람들이 단순히 복날이 그냥 개고기 먹는 날이 아니라 더위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행사다 뭐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솔직히 놀라운 게 저는 달력에 표시가 돼 있지 않으면 복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 근데 그 사람들은 더 정확히 알고 몰라요.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날 먹을 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글쎄요 뭐 워낙 의견이 분분한 문제이고 네. 뭐 저도 한국인으로서 보신탕은 먹어본 적도 없고 뭐 개를 키우든 키우지 않든 뭐 딱 어느 한쪽의 입장을 좀 얘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건 또. 그렇죠. 저는 근데 그거는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 지금 개고기가 유통이 되긴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그냥 네. 법이 없는 채로 유통이 되는 거니까 네. 그 좀 입장 정리는 확실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예 식용으로 유통을 하는 소고기, 돼지고기처럼 네. 그렇게 아예 유통을 하는 걸 만들어서 아예 딱 그렇게 관리를 하든지 네. 아니면 아예 못 먹게 한다고 못 먹진 않겠지만 네. 네. 좀 그런 게 구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굉장히 오래 전부터 뭐 외국에 특히 저쪽 프랑스 쪽에 유명한 그런 뭐 배우들이나 예. 꽤 큰 목소리를 내면서 뭐 반대 운동도 많이 하고 그 문제 제기를 많이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뭐 드시는 분들은 우리가 소나 닭이나 뭐 돼지 먹는 거 랑 비교를 해서 네. 뭐 뭔 되고 뭔 안 되고 네. 뭐 그렇죠. 이런 이중잣대가 있으니까 네. 그걸 또 문제 삼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게 도대체 어느 편을 들어줘야 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난감한 문제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도 개 한 마리 키운 적 있는데 푸들인데 네. 뭐 푸들이요? 푸들도 먹나 모르겠어요. 근데 먹을 게 있나요? 아니 어느 날 실종이 됐는데 한 뭐 한 이틀 뒤에 돌아왔나? 탈출한 거죠. 잡혀 있다가. 아. 얼굴 뭐 까져 있고, 어디. 우와, 좀 정말요? 털도 좀 이렇게 불에 좀 그슬른 그런 자국도 남아있고. 아~ 뭐 뻔하죠. 다. 아~ 이렇게 붙잡혀 갔다가 이렇게 용케. 뭐 그렇게 또 탈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그거 보니까, 저는 안 먹는 쪽으로. 네. 확실히. 지난주 근황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는 뭐 크게 별다른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뭐 근황을 물어보면 네. 뭐 거의 한 99%가 이런 답이죠. 항상 여기 네. 크게 특별한 일이 벌어지질 않으니까. 네. 근데 늘 똑같은 거 하면서 저는 이제 그 뉴스 브리핑에 나왔지만 그 하이드파크 공사가 끝났잖아요. 저희가 예, 예. 매일 출퇴근하는 그 길이 하이드파크 그 길인데 예. 와 정말 정말 오래 했죠. 좋았어요. 예. 와, 근데 사실 그 길이 전 되게 재밌는 게 그 길이 그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히는 공사가 예. 작년 가을에 했잖아요. 예. 작년 가을에 새로 닦은 길이란 말이죠. 예, 예. 근데 겨울이 지나고 왜 또 공사를 하는지 신문을 보니까 그게 네. 15년을 끌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2001년부터 네, 했다면서요. 네. 근데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늘 항상 공사는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네. 부분. 네. 되게 웃긴 게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이 공사 때문에 꽤 오랫동안 피해를 보신 그 주변 그 상권. 아, 예, 그렇죠. 그 식당 예, 운영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그래서, 예. 굉장히 손해를 보셨다고 하는데, 네. 그 한 분의 케이스가 소개가 됐어요, 신문에. 네. 그 피자집, 그, 불타 피자집이요? 아닌가요? 아, 꽤 유명한 집 같은데요. 네. 어, 그 주인 아주머니가 인터뷰에서 이제 시정부에 항의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공사 때문에 장사를 네. 뭐 힘드니까. 일단 몇 달 뭐 도로 쫙 깔고 그걸 끝내고 그러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겠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니까 네. 너무 장사가 안 돼서 네. 항의를 했는데 뭐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하니까 시에서는 그럼 그 식당 앞에다가 나무를 심어주겠다. 아, 와 그랬다는 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네, 그냥, 어, 이 신문 읽으면서, 어, 좀, 어, 보는 사람도 어이가 없는. 와. 근데 아직 공사가 완전하게 다 끝나진 않았어요. 예, 아, 그래도 오랜만에, 어, 뭐, 차선이 하나씩 느니까. 네, 확실히 그건, 빨라지겠네요. 예, 아침에 출근 시간대에 일단 안 막혀요, 지금은. 아, 예. 아, 그전에는 진짜. 예, 어, 뭐. 엄청 막혀가지고 힘들었거든요. 지각하고. 펜션팍 로드에서부터, 저기, 리버사이드. 네. 아예 거기까지. 네, 맞아요, 맞아요. 쫙 밀렸을 때가 있었거든요. 어, 어 그래도, 뭐, 비록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 뚫리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제가 제일 좋습니다. 아, 예, 매일같이 출퇴근하시는 네, 분들한테는, 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그런 뉴스인 것 같고요. 전, 어, 지난주 근황이 그동안 뭐, 쭉 조용히 지내다가, 네. 그저께 어, 집에 페인트를 칠해봤어요. 그러니까 방 하나 딱 아, 정해서 방이요? 네. 어, 제 아들 방인데 네. 어, 남자이다 보니까 뭐 구멍도 좀 뻥뻥 뚫리고 벽에 아 이게 되게 재밌는데 한국에서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아 그렇죠. 예. 벽에 구멍이 뚫린다는 게 예. 한국은 다 시멘트 벽이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예. 벽이 부서지잖아요. 확 김에 주먹 한번 빡 예, 치면, 빡 치면 뭐. 거기 부서지잖아요, 진짜. 예. 아, 저는 아, 이 집 수리라든지 네. 아무리 간단한 것도 손대기가 겁이 나. 제가 손댔다가는 더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작은 일들도 어, 문제가 생기면 어, 사람 불러서 아예 네. 한 번에 하는 게 좋지 두 번 세 번 일하기보다는. 네. 늘 그런 주의였는데 네. 어, 아내가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또 사람 부르더라도 아들 방이니까 이제 부모가 색 골라서 직접 칠해줬다는 데 의미도 있을 거고요. 네. 또 쉽다고 하더라. 주변에서도 다 뭐 혼자서 직접 한다고 하고요. 네, 뭐 페인트가 사실 뭐 잘못하면 또 칠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질 않은 상태에서 어, 겁이 많이 났는데 네. 어떻게 어, 한번 해보자. 네. 라고 해서, 어, 홈디포 가서, 어, 페인트 색깔 골라서, 페인트 사서, 뭐, 브러시니 뭐니 하는 이제 기본적인 키트가 네. 필요한데, 그것도 초보니까 제일 싼 걸로 하자. 그래서 제일 싼 거 하나 사서 한번 칠해봤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뭐, 한두 시간 만에 끝나고, 어, 의외로, 네. 어, 재미도 있고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 있죠. 어, 해보니까, 다른 방도 우리끼리 다 할 수 있겠다. 네. 뭐, 어, 그러니까 확실히 한번 해보니까 이제는 좀 뭐 노하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 근데 아마추어 티는 아직도 나죠.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면 약간 브러쉬 자국이 살짝 남고 이제 이런 건 있는데 아, 뭐 그래도 자기 집인데요. 뭐 예, 남의 집도 뭐 아니고 나중에 또 위에 얼마든지 또 덧칠할 수 있으니까 네. 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어, 즐겁고 생각보다 쉬워서 어 이거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아, 주변에서 다 이런 식으로 집에서 직접 뭐 캐네디언들이야 워낙 집에 없는 툴도 없고 네. 뭐 웬만한 건 다 하니까 페인트야 엄청 쉽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전문적으로 페인트 칠해주시는 분들도 네. 계실 텐데 물론 계시죠 예, 네. 뭐 그게 무슨 아파트 외벽 칠하거나 이런 거야 뭐 전문가들이 칠하더라도 그래도 그분들 뭐 이렇게 실내 방에 뭐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칠해주시는 분들일 텐데 네. 특히 캐나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걸 좋아하시는 이제 그런 취향의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런 직업이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 아. 수 있을지 아 저희가 직접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아, 사람 부를 필요가 없겠는데 직접 뭐 구멍 메우고 뭐 샌딩도 하고 어, 다 할 만한데 아. 그래도 확실히 전문가의 손길이 닿으면 네.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런가요? 그 특히 눈에 잘 안 띄는 이런 코너나 예. 경계면 아, 이런 예. 데는 예. 그런데 보면 아마추어가 있는지 전문가가 있는지를 아, 봅니다. 알겠더라고요. 그럼 이제 거실이나 좀 큰 데는 이제 그런 사람들 불러서 하는 걸로. 왜냐면 사다리도 없고요. 아 그렇죠. 예, 사다리도 필요하겠죠. 천장이 높고. 예, 그거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방 작은 방 같은 경우는 뭐 손쉽게 이번 기회에 사다리 따라 사시죠. 예.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아, 뭐, 늘러가는 거죠 뭐. 그냥 해보니까 이제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페인트 정도는 엄두를 직접 못 지도했다고. 내셨던 분들이라면 예. 들 뭐 도배까지 모르겠는데 페인트 칠 정도는 네, 여긴 도배가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페인트 정도는 직접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의외로 재밌다. 그리고 요즘 또 옛날 같지 않아서 페인트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뭐 붓 그 자국도 많이 안 남고 네. 빨리 마르고 네. 뭐 옛날엔 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아마추어가 칠하면 확실히 그 티가 너무나 나는 좀 그렇다고 하는데 요즘은 페인트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마추어 같이라도 봐줄 만한 그런. 네. 그래서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예, 새파래졌어요, 방이 아주. 예. 파란색으로? 그렇잖아요. 그 페인트 색깔 고를 때, 홈디포에서. 색상표 같은 게 있잖아요. 해서 예. 이렇게 스캔해보면 거기 화면에 방 예. 나오고. 그래서 그거 보고서, 예. 뭐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고 골라왔는데, 좀 진한 감은 있는데, 괜찮아요. 아주 새파란 방. 제가 원래는 방을 방마다 테마로 꾸며주고 싶었거든요. 좀 아. 아주 강렬한 원색은 아니지만 네. 좀 진한 색으로 뭐 파란 방도 있으면 초록 방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방마다 색깔을 다르게 하는 걸 해주고 싶었어요. 네. 근데 아내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칠해놓고 보니까 네. 칠해놓고 보니까 괜찮다고. 아, 색색별로 이제 방마다? 그래도 괜찮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경 갈게요. 색색별로. 지난주에 네. 집 보러 다니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네. 집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 색색별로 돼 있는 방이요? 의외로 많아요. 특히 애들 있는 집은 그러니까 보기 싫은 정말 원색이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진한 색인데 네. 좀 이렇게 아무튼 방마다 자기 뭐 그 방을 쓰는 애들이 직접 고른 것이든 아니든 간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일반적으로는 방 색깔이 똑같잖아요 벽이. 네. 근데 안 그런 집도 굉장히 많아요. 다 제각각으로 그 개성 살려서 좀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화장실도 이제 화장실 색깔이 또 따로 있고 좀 이제 은은한 색으로 가겠지만 네. 생각은 하셨지만 엄두가 안 나서 선뜻 페인트 칠 못하셨던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해보니까 페인트 정도는 도전. 페인트 정도는 예, 뭐 큰 방이 아니라 뭐 네. 그냥 부담 없이 아이들 방 정도는 네. 뭐 반나절도 안 걸리더라고요. 한두 시간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람도 있고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런던 포커스 제가 쭉 훑어보니까 런던 소식은 아니지만 이 팀홀튼이 필리핀에 오픈을 한다는 얘기 듣고서 의외네요, 되게. 왜 하필 다른 데도 아니고 아직은. 아주 드문드문 몇 군데는 있대요. 여기저기. 근데 전 세계예요? 주로 캐나다랑 미국인데 미국에도 많이 있나요? 미국에도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미국까지 진출을 했는데 그게 버거킹하고 같은 회사인가요? 아마 예, 지금 예. 그렇죠. 지금 미국 회사죠. 회사죠. 근데 네. 필리핀에 모르겠어요. 한국까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그 고급 커피를 좋아. 한국에는 팀워튼이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갔다고 옛날에 한번 실패했고 대신에 유사 매장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짝퉁. 톰 홀튼스인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예 완전 거의 똑같이 생긴 그런. 저도 한국 나가 보니까 하나 들은 거 잘 될까 싶어요. 이런 거는 뭐 일단 커피 맛은 좋고요. 뭐 도넛 맛있고 뭐 아이스킵이나 이런 거는 또 나름 핫 아이템인데 네. 뭐 맛과 뭐 질 이런 거보다는 한국은 일단 분위기에다가 네. 그 브랜드 그 파워가 좀 있는 그런 좀 이름 있는 커피들 커피점들 네. 이런 커피점들 아니면 다 힘든 것 같아요. 뭐 동네 커피점을 많이 보지도 못한 것 같고요. 네. 뭐 어딜 가나 뭐 커피빈이나 뭐 스타벅스 이제 워낙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다 잡고 있어서 팀홀튼이 갖고 있는 나름의 컨셉을 가지고 뭐 그러니까 커피의 고급화가 아니라 보급형 네. 뭐 그래도 맛은 우리가 제일 낫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싸다 네. 근데 싼 건 물론 싸고 맛있는 커피는 좋지만 한국에서의 그 커피 전쟁에서 그 자체가 싸고 맛있는 커피라는 게 네. 그렇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 같아요. 아, 한국에는 싸고 맛있는 커피가 있지 않아요? 백다방이라고 저는 안 마셔봤지만 다행히 저는 뭐 제가 있을 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요즘에 백다방 그 백종원 씨가 만들었다는 백다방이 아, 이런 컨셉인가요? 그러면 좀 아니요, 가격이 되게 저렴하면서 괜찮은 걸로 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팀홀튼은 한국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던킨이랑 겹쳐요. 그렇죠. 도넛하고 같이 던킨 도넛이랑 예. 같은 컨셉이잖아요. 팀홀튼이 예. 미국에선 던킨 도넛, 캐나다에선 팀홀튼. 예. 그런데 한국에선 던킨 도넛이가 이미 꽉 잡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요? 뭐 동네 커피점인데 진짜 그냥 허름한 게 아니라 그냥 규모는 작고 그러니까 이름은 없는 그러니까 뭐 브랜드 커피는 아닌데 네. 그냥 커피숍이라고 동네마다 작게 하나씩 있고 그냥 좀 아담하게 꾸며져 네. 있고 네. 커피가 맛은 없어도 그냥 뭐 앉아서 그냥 뭐 한두 시간 책 보다 올 수 있게끔 뭐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소파도 있고 그냥 그런 프랜차이즈형 커피점보다는 좀 그렇게 동네 다방 분위기의 그런 다방 분위기는 아니고 그냥 커피숍인데 왠지 그 유럽에 가면 있을 듯한 그런 그 커피점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니까 재밌는 게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 저희 학교 앞에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대학생들이 사실 커피숍 제일 많이 가잖아요. 네. 제일 많이 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저도 대학생 때 제일 많이 다녔어요, 커피숍을. 네.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여자친구 혹시 만날 수도 있고 이러면 네. 커피숍 가서 뭐 이제 커피 두 잔 시켜놓고 계속 시간 때우기 좋으니까 네. 다니다 저희 학교 앞에 진짜 말 그대로 다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를 제 친구가 어느 날 같이 우리 다방 가자. 그래서 야, 너 무슨 커피숍 나도 왜 다방이냐 뭐냐 예. 루틴하게. 그래서 가봤는데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아, 예. 가격도 저렴하고 일단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그 되게 뭐 안락한 느낌이랄까? 되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보통 그 커피숍은 일단 소파가 아니잖아요. 일단 의자가 아, 예. 좀 불편한 그쵸? 플라스틱 예. 의자들이 많잖아요. 아니면 그냥 식탁 의자 같은 그런 예. 근데 거기는 일단 소파였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편하게 일단 앉아서 뭐 오래 있어도 누가 말 안 하고 예. 거기서 그래서 뭐 이렇게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가서 무슨 쌍화차 같은 거 시켜놓고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옛날 80년대 그러니까 저는 80년대는 다방... 아닌데 있다. 네. 그런 분위기로 컨셉으로 꾸며놨다는 건가요? 아니요, 진짜 다방이에요. 아, 아직까지 그때, 현존하는 예, 아, 네, 그때 예, 현존하는 예. 진짜 다방이었는데. 예. 학교 앞이라 그런지 어르신들보다는 예.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전통을 계속 지켜오면서 워낙 이제는 옛날에는 그게 기본이었는데 기준이고 이제는 그게 굉장히 특별한 공간처럼 그러니까요. 독특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대학로에서 막 이렇게 LP 틀어주고 그런 다방은 아니었는데 예.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촌스러운 다방이었어요. 아, 네, 재밌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 그때 유행했던 커피는 뭐 주로 커피숍은 비엔나 커피 뭐 이런 거 한번 보니까 예, 예. 저도 비엔나 커피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달아서 파르페 비엔나 커피 이런 거 주로 예, 그때 예. 막 유행하고 그랬는데 아, 그때 예. 친구랑 뭐 거기 가서 녹차 마시고 뭐 쌍화차 이런 거 마시고 예. 그랬는데 되게 아.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예. 아, 훌륭한데요. 그거는 그 일부러 잡은 컨셉도 아닌데 거의 뭐 일부러 그런 컨셉을 잡은 것처럼 됐잖아요. 지금은 워낙 드무니까. 지금은 없을 거예요. 아마 거기도 아, 다 개발이 저희 네. 학교가 좀 개발이 늦게 되는 편이라서 예.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아쉽네요. 요즘에는 진짜 없지 않을까요? 그런 다방이? 아, 다방 하면 옛날 생각나는 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른들 커피 드실 때 네. 애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우유 한 잔 시켜가지고 거기 아 맞아요 같이 보면 가서 유리 글라스로 높이 큰 그 설탕 든 거 있거든요. 그 설탕 우유에다가 엄청 뿌려서 네. 막 저어가지고 되게 달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와 진짜 옛날 예. 예. 아, 갑자기 다방 생각이 났네요. 아 립 페스티벌 이번 주죠? 네. 가실 건가요? 네, 일단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번에 좀 길더라고요. 목요일부터. 네, 이미 시작했죠. 아, 시작했어요 벌써. 아, 예. 네, 월요일 금토일이니까 5일 동안 하더라고요. 아, 월요일까지인가요? 예, 월요일 그 시빅 홀리데이죠. 그래서 네. 제가 라틴 페스티벌 왔을 때처럼 네. 정말로 네. 솔직한 후기. 네, 저도 예, 솔직한 그, 후기를 한번. 뭐 저는 리페스티벌 경험이 없어요. 뭐 이렇게 네. 하시고 저는 리페스티벌 예, 경험이 없어서. 예, 꼭 성공하시길 네. 바랍니다. 잘 그러셔야 돼요. 아, 런던 포커스 저희 팟캐스트가요. 800위권을 드디어 찍었어요. 네. 그리고 예. 이틀 연속 순위권은 있었죠? 예, 그것도 처음이고요. 그동안 그렇게 갈망하던 이틀 연속 순위권. 이게 979위에서 915위로 껑충 뛰어 올랐는데 그 다음 주는 또 88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페이스가 굉장히 좋아요. 뭐 이대로라면 네. 한 3년쯤 후에는 EJ나 3년쯤 네. 김용민 브리핑과 같이 10위권 내에서 아웅다웅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계속 네. 일단 3년을 버텨봐야겠네요. 그러면 아, 예. 네, 지금 순위 올리는 것보다 좀 3년 버티는 게 지금 저희는 우선이고요. LCBO에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해요. 이제 한국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LCBO는 정부가 허가를 내준 이제 주류 판매점이죠. 그렇죠. 제가 처음 캐나다에서 되게 놀랐는데 마트 가서 술을 못 사는 게. 예. 그러다 케벡 여행 갔는데 또 거긴 술이 있더라고요. 물 지금은 이제 여기도 마트에서 술을 파긴 파는데 여기는 맥주를 맥주랑 그렇게 맥주는 파죠. 비어스토어에서 팔고 이제는 슈퍼에서도 맥주 네, 팔죠. 판매가 네. 이제 허가가 돼서 네. 판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직 안 사보셨어요 슈퍼에서? 근데 저희는 이제 맥주 사 마실 때는 집 앞에 비어스토어가 있으니까 자주 찾는데 LCBO에도 사실 맥주는 있어요. 그 네. 종류는 많지 않은데 맥주가 뭐 주로 많이들 찾는 그런 브랜드는 다 갖춰져 있고 네, 주로 와인, 뭐 보드카, 뭐 예. 온갖 나라의 소주도 뭐, 있고 예. 그쵸, 술이 다 갖춰져 있는데 소주, 사케, 막걸리까지 막걸리 한때 막걸리를 있구나. 자주 사서 마셔봤거든요. 아 그래요? LCBO에서요? 그것도 런던 교민분들이 또 소문이 나서 맛있더라 하니까 또 거의 뭐 싹쓸이 수준으로 어느 날 가면 또 없고 뭐 그런 적이 좀 많았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사케도 조금씩 마셔보기 시작하고, 네. 예, 뭐 아무튼 LCBO에서 뭐 주로 와인이지만 여기서 이제 애들 학교 네. 이제 방학 전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카드 한 장씩 써서 네. 기프트 카드 같은 거 넣어서 선물을 네. 할 때 네. LCBO 카드 LCBO 카드나 뭐 팀홀튼 카드나 네. 쇼퍼스 드러그마트 뭐 이런 카드나 이런 걸 주로 한다고 네, 해요. 하죠. 예. 저희는 이번에는 그 LCBO 카드로 했는데 워낙 이 사람들이 와인 마시는 문화가 네. 발달해 있다 보니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LCBO 카드를 근데 이제 배달까지 해준다고 하니 근데 저는 이게 걱정이 돼요. 이게 배달이 그 LCBO에서 배달을 하는 게 아니구나 캐나다 포스트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터넷으로 그냥 사서 예. 인터넷 쇼핑하는 건데 그런 거죠. 집에 미성년 아이들이 있고 그럴 텐데 예.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캐나다 포스트에서 배달하면은 이게 본인 확인하고 줄까요? 보통 집에 놓고 문 앞에 놓고 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네. 주문자 확인을 안 하고 네. 아니면 일일이 해야 한다고 하면 부재중일 때는 다시 그거를 물건을 챙겨와야 되니까 아마 우체부들 굉장히 네. 일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일단 그 미성년자가 집에 혼자 있을 경우는 없으니까 이 나라는. 아. 예, 누군가 보호자는 항상 같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게 아, 뭐 그렇군요. 베이비시터가 됐든 뭐. 아 그럼 참고로 이게 몇 살부터 12월에서 체크할 때 몇 살 체크하죠? 아, 글쎄 18세 아닌가요? 뭐 아, 담배랑 주류 판매는 18세 아닌가? 아,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17세가 위험하네요. 예. 근데 뭐 50불 이상 주문을 해야 네. 배달이 되고 또 배달비 자체가 뭐 14불이라고 싸진 않아요. 근데 뭐 웬만한 거는 뭐 동네 LCBO에서 사다 마시면 되고 근데 이제 개인 취향에 이제 좋아하는 브랜드가 만약에 없거나 네, 스타일이 없거나 없지만 여기 온라인에 있으면 예 아니면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게 아예 네. 그 매장에 갖춰져 있지 않은 브랜드인 경우는 온라인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쇼핑을 해서 뭐 그런 뭐 장점은 있어요. 근데 글쎄 여기서도 좀 괜찮은 시도 같긴 해요. 일단은 근데 좀 부작용이 걱정되긴 하네요. 아마 LCBO가 이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반 구멍가게처럼 네. 민간인들한테도 오픈이 되는 사업이었으면 한국 교민분들 엄청 하셨을 거라고요. 예, 이게 망할 수가 없는 사업이 그렇죠. 사실 불황도 안 타고요. 혹시 불황이 있어도 더 잘 되지 않을까? 예, 오히려 그런 감이 더 있고요. 네. 근데 좀 한국 교민분들 중에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미국처럼 아,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 못하니까. 미국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아직 정부가 꽉 붙잡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는 사실 저는 이 맥주를 마트에서 판매하는 걸 허용한 것도 사실 좀 찬성하지 않아요. 예. 술에 대한 접근은 어려울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 예. LCBO에 가서 아이디 체크하고 술 사는 그 단계가 예. 전 되게 좋았거든요. 예. 길에서 일단 술 먹고 이렇게 뭐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보는 기회도 적고 예. 미성년자들이 훨씬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좋았는데 마트에서 술을 살 수 있게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진 거잖아요 결국에는 예. 그래서 저는 반대했었는데 뭐 제가 반대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반대하지 않으니까요. 아니 저도 그런 뭐 총기 규제, 네. 뭐 이제 주류 판매에 대해서도 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슈퍼나 이런 데서 좀 쉽게 접근 안 되는 네. 뭐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또 마리화나까지 이제 오랑이용으로 네. 좀 이제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하니까. 네. 지금 슈퍼나 이런 데서 맥주를 팔기 시작한 것들도 다 그런 움직임, 그게 그런 그 시대적 변화인 것 같아서 뭐 막을 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뭐 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마리화나 이제 오랑이용 미국처럼 네. 아직 뭐 미국에서도 그게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고 있는데 글쎄요, 그건 좀 걱정이에요. 제가 물론 치료용으로. 네. 뭐 말기 암 환자분들이나 뭐 이런데 통증 완화 이런데 워낙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처방이 돼서 이제 피우는 마리화나는 괜찮은데 네.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 저는 구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제 생각에는 이 지금 LCBO도 이렇게 판매를 확대하려고 하고 그 맥주 같은 것도 이제 마트들에서 팔면서 점점 그 소비가 쉬워지는 게 다 저는 그 경제적인 그 세금 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결국엔 세수 아니겠어요? 예. 세수를 아. 많이 늘리려고. 아무튼 저는 그거와 살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트레이드 한 것 같아서 좀, 예. 좀 아쉽습니다. 저는 뭐 술도 별로 안 하고 네. 담배는 전혀 안 하니까 애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네. 혹시, 코모카. 네. 이게, 저 좋아하는데요, 코모카. 이제 주립공원, 그렇게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원래 주립공원이잖아요. 예, 몇 년 안 됐다고 해요, 지정된 지. 근데 여기서 이제 주차비를 받기 시작했다고. 저쪽 앞쪽에 큰 쪽에 있는 주차장을 받는 거겠죠? 그쪽에 아예 그냥 그 주차 부스를 설치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요, 그 주차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못 가봤는데. 아, 주차비 아직 안 받지 않나요? 8월 1일부터. 예, 8월 1일부터인데 마지막으로 가본 건 정말 오래전이에요. 근데 아. 이제 산처럼 돼 있고 네. 뭐 하이킹하기 되게 좋다고 하는데 네. 한국 분들은 그쪽에서 고사리 많이 따러. 아, 그래요? 조심해야겠다. 그런데 그러면 안 걸리면 괜찮은데요. 이게 또 이제 워낙 한국 분들이 소문이 나면 또 그 처리되면 다 몰려가셔서 비닐봉지 가득 또 고사리 따오시고 하니까 그게 좀 감시를 하기 시작했다고. 예, 뭐 자연보호 해야 하니까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간혹 뱀도 나오고요. 산이니까요. 예, 그런 게 나올 수 있죠. 그 얘기 듣고 안 갑니다. 아, 뱀 나올까봐요? 그렇기도 하고요. 하이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거기가 저는 좀 재밌는 게 일반이잖아요. 한국 같으면 예.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산 타는 걸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타진 않았지만 이렇게 좋아했는데 어릴 때부터 거기 코모카는 제가 가봤을 때 이게 산도 아니고 한국 같으면 산을 타면은 정상에 갔다가 예. 내려오면 다시 그 위치로 오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일방이잖아요. 그냥 가서 저쪽 이쪽에서 출발해서 저쪽 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정상이 없고 그래서 이게 가다가 만약에 차를 주차를 해놓고 내가 있던 곳을 다시 돌아오면 가다가 가는 길에 그냥 아무데나 거기서 그냥 지점 정해서 이제 돌아가자 하고 가는 거잖아요. 예. 이 재미가 없어요. 예, 산 타는 재미는 확실히 없어요. 예, 올라가서 이렇게 딱 정상을 한번 갔다 오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그냥 트레일 코스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산은 너무 힘들지 않나요? 아, 뭐 아주 높은 산은 아니니. 예. 아니면 근데 캐나다는 산이 없잖아요. 특히 이쪽에는. 예. 로키 산맥이나 산이지. 저는 등산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솔직히 운동에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잖아요. 그럼요. 좋은 공기 마시면서. 네. 근데 딱 한국은 산들이 다 웬만한 그냥 동네 뒷산이라고 해도 너무 가파르고. 가파르라야 정상에 올라가죠. 그렇죠. 네. 네, 이 나이 드신 분들, 등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스피디하세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젊었을 때도. 네. 저희 뭐 아주 팔팔한 청년들이 못 따라갈 정도로. 그냥 저는 산은, 케이블카가 있는 산이 참 좋고요. 좀 완만한 산이 좋고. 제가 리드를 하는 상황이라면. 네. 굳이 정상을 목표로 삼지 않고. 절반이든. 그냥 네. 적당히 딱 즐길 만큼 올라왔으면 거기서 미련 없이 유턴해서 내려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에 등산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코모카의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유턴을 할 수 있는 그런 터닝포인트를 찍을 만한 곳이 없고 예. 그냥 길이에요. 그냥 길을 가다가 이제 가자 하면 반대로 그냥 다시 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좀 아쉬웠어요, 여기는. 근데 지금까지는 주차비가 없었죠. 네, 지금까지는 없고 거긴 주차, 근데 제가 갔던 곳은, 저는 이제 그 남쪽에 큰 주차장이 있는 것 말고, 그 옥스퍼드 길 따라가면은 거기는 조그만한 차를 대는 그냥 공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거기다 차를 대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주차요금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거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왜, 주차비가 갑자기 없던데 생기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 주차비로 이 책정된 액수가 적지 않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예. 이거 의외로 되게 비싸요. 자주 가는 사람은 아예 패스를 끊어서. 아, 패스도 있을까요? 예, 시즌 패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 내고 고사리 뜯으러 가야 그러니까. 그럼 차라리 주차비는 내고 고사리를 뜯으니까 고사리를 뜯게 해줘. 마음껏 뜯게 해줘라. 너희는 안 먹잖아. 우린 먹는다. 이거 뭐 상추며 그 그런 것들 있잖아요. 파, 깻잎 그런 거 누가 뭐 쫙 뿌려놓고 씨를 아 산에다가 산에다가 재밌겠는데요. 이번 주에 저희 런던 포커스가 추천한 영화가 제이슨 본이에요. 혹시 이 시리즈 보셨나요? 저는 3를 안 본 것 같아. 3 봤나? 3편까지는 본 것 같아요. 야, 이게 네 번째인가요? 이게 맷 데이먼이 나온 건 네 번째죠. 근데 아. 중간에 그 스핀오프처럼 하나가 나왔었죠. 아, 그럼 그건 안 본 것 같아요. 예. 이런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옛날엔 좋아했는데 예. 요즘에는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액션 영화. 취향이 좀 많이 네, 취향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떤 쪽으로 바뀌셨어요? 요즘에는 그냥 이런 어떤 뭐 좀 스펙타클하고 이런 영화들보다는 네. 그냥 사람 사는 얘기가 있는 그런 얘기 아, 영화들 그냥 드라마 같은 것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네. 그런 영화로 많이 바뀌었어. 그리고 일단 한국에서 저는 아이가 생기면서 극장이 끊어져서 아 저도요. 네 아이가 생기면서 모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극장 못 가죠. 못 가게 영화가,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 기회도 적어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네 많이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이었나요? 어벤져스 2가 네. 영화관에서 했을 때 제 큰아들이랑 둘이서 보러 갔거든요. 네. 영화를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기억은 잘 안 나네요. 근데 어벤져스 2면 작년 아닌가요? 제 기억에도 작년 같은데 작년 같은 재작년일 수도 있어요. 아, 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아들 녀석이랑 보러 갔는데 그 영화 바로 전에 네. 극장 출입을 해봤던 게 다이아드 4였어요. 네. 네. 큰아들이 태어나기 전.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처음 가신 거예요? 아, 극장에? 아내가 그 큰아이를 네. 임신한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네. 다이아드 4를 보러 갔어요. 태계 영화로 다이아드 4를 보러 갔어요? 애가 태어나고 네. 지금 3학년이 됐죠? 네. 이제 그 뱃속에 있던 애가 3학년이 돼서 그 아들이랑 정말 오랜만에 갔죠? 아까 정말 오랜만도 아니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애가 태어나면 맞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기회가 둘이다 보면 뭐 네. 갈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커서 같이 뭐 애니메이션이라도 보러 가려고 하면 네. 이제 또 이제 둘째가 또 태어나면 또 둘째가 또 너무 어리니까 또 못 다니고 이러다 보면 그렇죠. 그렇다고 큰 애가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엄마나 아빠가 한 명이 네. 데리고 가서 보고 가족이 다 같이 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둘째도 어느 정도 커서 그게 네. 가능해졌지만 네. 정말 애 때문에 극장 출입을 거의 뭐 10년 가까이 못했죠. 네, 영화 보러 다니고 예, 저도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갔나 이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제이슨 보언은 제가 금주 영화로 추천은 했는데 평은 별로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추천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 원작이 있어요. 소설 네. 아시죠? 로버트 러들럼이라는 작가가 네. 지금 타계하셨는데 네. 그 스릴러 소설 작가예요. 그 작가가 3편까지 썼어요. 본 시리즈를. 근데 그 3편까지 아, 각본도요? 아니요. 소설, 원작 네네. 소설만. 그래서 본 아이덴티티, 슈프리머시, 그리고 얼티메이텀 네. 이렇게 소설로 썼어요. 네. 그게 이제 영화로 나왔죠? 네. 그게 아마 라이너스님이 보신 그 3편.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나온 거는 이제 소설과 무관한 아.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소설 그 이후에 나오질 않았으니까요. 아, 그게 새로 창작된 내용인 예. 거예요? 아. 그런데 그 로버트 러들럼이 쓴 그 3부작, 제이슨 본은 3부작이에요. 네. 3부작이 한국에, 번역돼서 출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문학동네라는 큰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제일 1편, 그러니까 본 아이덴티티죠. 네. 제가 번역을 했어요. 아, 지금. 네.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바로 정체를 까시는군요. 예. 이 영화를 추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책을 번역하신 거죠? 예. 저는 안 읽어봤네요. 영화는 되게 재밌게 봤지만 책은 딱 본 아이덴티티까지만 재밌어요. 아, 네. 아니요. 정말. 아, 원작이요? 원작도요? 예, 원작, 예, 원작도. 아. 근데 영화는 오히려 갈수록 더 재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편이 가장 흥행도 성공하고. 네. 그런데 원작은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재밌고 너무 떨어진다고 해서 거의 뭐 3편 같은 경우는 영화는 정말 대호평 받았는데 책은 3편이 엄청 까였어요. 너무 너무 엉성해지고 아 내용이 예, 그냥 영화랑 뭐... 책은 원작이 반대로 가는 좀 그런 아 그랬대요. 네. 어, 보노의 추천 영화였지만 네. 보지는 마시고요. 추천 영화인데 보지 말라고. 아니 뭐 지금 제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말씀드렸으니까. 아 대신 배드맘스를 보세요. 이번 주는 그 코미디 영화 있죠. 좀 성인 코미디인데 이제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여성판 행오버라고 할까요? 좀 네. 그런 건데 이번 추천 영화는 제 사심이 많이 들어갔고요. 네. 첫 번째 편을 직접 번역하신. 네. 지금 책을 사서 보면 그게 혹시 도움이 되나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 나온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책은요, 거의 수십 년 된 책이에요. 근데. 번역은 언제 됐나요, 그러면? 번역은 몇 년 안 됐어요. 아, 번역이 몇 년 안 됐어요? 번역도. 영화 나온 다음에 번역도 됐나? 80년대 됐는데. 오래됐네요. 90년대였나?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다시 새 번역으로 다시 재출간이 됐어요. 아. 이 영화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같이 기획이 된 거죠. 아, 그럼 새 번역을 하신 거예요? 예, 새롭게. 아, 그렇죠. 새롭게 번역한 걸 하신 거. 아, 기존에도 원래 번역 소설이 있었는데 영화가 주목받으면서 다시 기획을 해서 근데 한 가지 비화가 있는데 네. 잃어버린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책이에요. 본 아이덴티티 아, 90년도에 나왔을 때는 옛날에... 잃어버린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비슷하네요. 예, 맞네요. 그런데 그 책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집에. 번역판이요? 예, 옛날 네. 구판이죠? 네. 저는 이제 새로 번역을 했는데, 네. 구판 보니까, 페리에라고 음료 있죠? 네. 탄산? 네. 그걸 와인으로 번역을 해놓으셨어요, 그분이. 아, 원작 소설에는 페리에 물인데, 예. 거기선 와인으로. 그러니까 페리에가 뭔지 모르고 와인으로 번역을 하셨는데, 그 지금 보면 황당한 오역이지만, 그 당시는 이제 저는 번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을 때예요. 네. 지금은 뭐가 나오면 이게 와인인지 뭔지 네. 구글에다 검색만 해보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없으니까 한국에도 페리에가 소개가 안 됐고 그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페리에 그러니까 뭐 와인 이름 갖고 하니까 와인이라고 번역을 해놓으셨는데 더 황당한 거는 네. 다빈치 코드 네. 번역에서 네. 다빈치 코드 번역은 좀 최근 아니에요? 최근이죠. 네. 그게 문제가 크게 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대박이 난 책이고 네. 화제가 된 책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뭐 그럼요. 베스트셀러죠. 뭐 수백만 부가 팔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그 초판 번역에 그 로버트 랭던 주인공이죠. 네. 주인공이 이제 축구 경기일 거예요. 축구 경기를 보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거기서 원서에서 레프트윙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레프트윙은 레프트윙이죠. 네. 그냥 뭐 번역을 해도. 네. 왼쪽 날개죠. 그런데 번역이 좌익수라고 돼 있어요. 좌익수요? 예. 축구인데요? 분명히 축구 경기를 본다고 잘 번역을 해놓으셨는데 거기서 좌익수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건데 알고 보니까 레프트윙을 좌익수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고쳤어요 그걸. 네. 그런데 그게 처음에 문제가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어요. 될 만하네요. 네. 진짜 그게 워낙 화제가 된 책인데다가 너무 어이없는 그러니까 번역하면 누구나 실수를 하거든요. 실수를 네.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축구 레프트윙을 좌익수로 잘못 옮긴 거는 너무나 크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와, 예. 이거는 축구를 잘 모르셨나 봐요. 아니, 스포츠에 좀 관심이 없으셨나 봐요, 하시는 분이. 그런데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도 레프트윙이 잘, 레프트윙을 모르셨을 텐데. 하긴, 근데 그게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요? 사전에 검색만 해봐도. 어떻게 잘 레프트윙 그럼 뭐, 좌파? 잘 쓰는 영어를 뭔가요? 갑자기 생각이 나. 레프트윙이죠? 아. 예. 와, 전혀 그런 개연성이 없는데 예. 어떻게. 신기하네요. 그런 아 우쭈물 재밌네요. 예, 있었습니다. 예. 재밌네요. 어 예. 그런 거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예, 되게 많아요. 와. 근데 네. 마음은 되게 아파요. 저는 아. 그러니까 제 실수도 굉장히 아픈데. 네.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의 다른 실수도 그 남일 같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 건 동종 걱정이 예. 있으면 아무래도 그렇죠. 저도 예. 그걸 많이 겪었는데. 근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이 나올 예, 수도 예. 있겠네요, 진짜. 그리고 한 8, 90년대에 나온 역서들은 대부분 좀 날림으로 한 번역들이 많아요. 제가 좀 말씀드린 대로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그렇게 그냥 임의적으로 임의로 추측을 해서, 예, 추측을 잘못 해서. 옮기거나 아니면 책 원서 자체가 한 문장이 아니라 그 문단 아니 뭐 열 몇 줄짜리 문단도 어떨 때는 사라진 경우가 있어요. 아, 원서에 있는데 번역서에는 없고. 그러니까 아, 옮기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 애매하다. 넘기나요 그냥? 그러면 그거를 완전히 드러내버리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원서를 누가 사서 한 줄 한 줄 대조해 볼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시대예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번역을 굉장히 힘들게 하셨을 거예요. 그냥 종이 사전에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책이랑 책 보고. 그러니까 사전으로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번역하다 보면 그거 뭐 네이버도 없고 네. 뭐 다음도 없고 구글도 없는 상태에서 네. 굉장히 곤란하셨을 거예요. 그때 번역하셨던 분들은. 그럼 저는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거 가지고 뭐 너무 뭐 비판하거나 그건 좀 네. 시대의 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때 1부부터 하실 말씀 남으셨는지? 뭐 아니요. 빨리 2부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주제 토크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